그때나 지금이나 화양강은 흐르던만 어이해 떠난 님은 소식조차 없는가 세월은 사람들의 마음마저 송두리째 아삭하나 가신 이미 무심하고 말이 없느냐 물새도 날 저물면 채집으로 지금 나는 올 때 갈 때 없구나 돌아선 그 사람을 생각한들 무엇하나 가신 이미 무심하고 말이 없